사람들이 심히. 네. 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엄청난 고백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막 베드로를 막 칭찬을 엄청 이 고백을 했을 때. 왜냐면 이 고백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다 담겨져 있는 이야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자,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혹시 주는 그리스도시오 할 때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는 당신은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리스도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 이름이라고. 아, 그래서. 그래요? 한 번도 안 몄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 못 들어봤어요. 그래요. 여기다 이제 정리를 하세요. 자, 그리스도라는 거는 이게 헬라 말이에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어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건데, 이 그리스도의 원래 히브리어의 말은 메시아. 메시아는 들어봤죠? 네. 자,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제 언어가 달라서 이렇게 다른 표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메시아의 뜻은 뭐냐? 아래? 구원자. 뭐 그런 의미가 있지만 더 그 뭐랄까 더 문자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뭔가를 일을 시키기 위하셔서 예? 어떤 특별한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사람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자, 그러면 혹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거든요. 세 종류의 직책이 있었거든요. 기름 부어서 세워지는 세 종류의 직책. 구약에 보면 혹시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왕. 그렇죠. 왕. 그다음에 선지자. 선지자. 오. 그리고 제사장. 그쵸, 훌륭합니다. 자, 순서는 이렇게 해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일단. 네.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직책을 가진 자들을 그리스도라고 불렀다고요, 구약 시대 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직책이에요, 직책. 그 존재가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시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즉 교사는 뭐래요? 교육. 자녀들, 아니, 뭐 학생들 가르치고, 의사는 환자를 고치고, 그렇죠?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 그렇죠? 이런 직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이따가 여기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 할 때 배울 거예요. 그치고. 근데 우리가 먼저 볼 거는 그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이고,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보자고요. 왜냐면 이거는 예수님의 존재성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뭘 살펴보냐면 예수님의 존재성을 먼저 보고,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의 성향도 봐야 되지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도 그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균형 잡게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제일 하나님이랑 제일 가까운 존재. 그런 의미도 있죠. 근데 그럼 하나님과 제일 가깝다 이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온 사람이라서. 근데 성령으로 이 세상에 잉태하기 전에도 그분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네. 그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질문을. 자, 말의 새끼는 뭐예요? 망아지. 소의 새끼는? 망아지. 개의 새끼는? 망아지. 그럼 사람의 새끼? 자녀는? 아기 어린이. 네, 아기 어린이?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아기가, 새끼가 사람이에요? 동물이에요? 사람. 사람이죠. 동물의 자녀는 동물이에요. 이해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 에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정도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그 존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그게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고백에. 자, 빌립보서 2장 6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가져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네, 그는 이제 예수님인데 뭐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라고요. 예수님은. 그래서 여기 별표의 답은 뭐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한 가지 곁다리 질문.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이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높아요? 아들 예수님이 높아요? 아버지가 더 높아요? 네. 다시 질문할게요. 자, 아빠가 있죠? 아빠가 높아요? 우리 영희 형제가 높아요? 아버지가 더 높죠. 왜 그렇죠? 아버지가 있으니까 나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높아요? 자, 이거는 형이 형님, 이건 우리가 유교 나라라서 그래. 유교적인 그 사고방식이 이게 박혀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다시 질문을 바꿔볼게요. 아버지는 사람이에요? 네. 아들인 영영제는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과 사람 가운데 누가 높죠? 사람과 사람은 똑같습니다. 네. 누가 높고 낮은 게 어딨어? 아빠는 뭐 완전한 사람이고 우리 자식들은 뭐 불완전한 인간인가? 이해가요? 네. 사람은 다 동등합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뭐 장애를 가졌든 안 가졌든 할 것 없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나쁜 짓을 했건 안 했건 인간은 본질적으로 인간으로서 다 동등한 존재인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아빠랑 우리 영희 형제랑 아들이랑 뭐가 다르냐? 역할이 달라요. 네. 아빠는 아빠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아들은 아들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아빠 역할 받아요? 안 받아요? 하게 되죠? 네. 뭐 아들이에요? 아빠예요? 뭐예요? 그건 역할일 뿐이야. 그쵸? 그게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군대 이런 참 계급 그런 어떤 사실 아무튼 문제가 많아요. 그거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건 역할의 구분으로 하잖아요. 아닌가? 거기도 그냥 높고 낮음으로 하나? 우리나라는 특별히 높고 낮음으로 막 이해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역할의 구분이거든. 역할의 구분이 아니고 높고 낮음이니까 막 괴롭히고 막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건데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역할의 구분이지. 상관은 상관으로서의 그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하는 거고 쫄병은 잘 못하니까 해야 자기 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자기 역할을 해주는 거 해야 되는 건데 마치 자기는 뭐가 더 훌륭하고 위대하고 높은 사람이 마냥 이렇게 생각하는 대통령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어? 그게 높은 자리가 아니라 역할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어? 내가 그 나의 권세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자리에서 자꾸 헛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돼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높아요, 아들 예수님이 높아요? 같습니다. 네, 동등한 하나님이다. 네?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리고 뭐였어요? 하나님과 근데 어떻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시사 뭐같이 됐어요? 사람처럼 됐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두 번째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냐면 예수님 뭐라고요?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이 깔려 있었냐면 그동안 예수님하고 지냈을 때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잠을 자고 막 트름도 하고 방구도 꼈을 거 아니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보이지. 그렇죠? 좀 특별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보인 거야,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에는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라는 것이 일단은 전제로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아, 하나님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두 가지. 예수님은 진짜 참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진짜 사람이다. 희노애락을 다 느끼시고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신 어? 마음 아파하시고 어? 상처받으시고 어? 그런 존재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사람하고 다 똑같은데 단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의 모든 율법을 다 아이고, 그걸 이제 또 다른 얘기로 하면은 죄가 있다 없다. 아,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쵸. 그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간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그쵸?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 되셨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자, 일단은 그거 생각하기 전에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요한에서 4장을 가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4장 2절을 보면 자, 읽어보세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것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네, 그러니까 것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다라는 것을 정말 이거 시인하다는 것은 그냥 뭐 말 정말 믿고 얘기하는 사람마다 누구에 속한 거? 하나님에.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예수를 그렇다고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속하지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 이단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안 되셨 그러니까 되셨음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기독교 신앙의 이게 진짜 기독교 신앙 가진 거냐 안 가진 거냐를 결정할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게.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그러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 그렇게 그렇게 우리처럼 되신 게 왜 중요하냐? 어떤 의미로? 우리 구원과 연관돼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의미. 그렇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은 그냥 말로 세상을 말로 창조했잖아요. 말씀으로. 응?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고. 우리가 죄를 졌으면 아, 용서해 줄게 덮어줄게 말로 하면 안 돼요? 왜 그분이 꼭 그 하늘의 모든 영광과 그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인간과 같이 되셔야 했냐는 거죠. 저주를 받을 대상이 필요해서. 그렇죠. 우리를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의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저주를 받아야만 받아야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대신 받을 완전한 인간이 필요했던 거죠. 왜냐면 인간의 잘못은 누가 감당해야 돼요? 인간이 감당해야죠. 인간이 잘못했는데 짐승이 죽어요? 인간이 잘못했는데 식물이 죽고 뭐 물건이 죽어요? 파괴돼요? 아니요. 인간이 잘못했으면 인간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자기 죄도 지금 해결을 어떻게 못해. 그럼 남의 죄는 어떻게 하겠어요? 에? 아무리 엄마 아빠가 우리 영형제를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지옥에 가는 거 하나님의 저주를 막는 거는 못해. 왜냐면 본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을 그 영원한 저주와 심판, 신명기 28장에 나왔던 그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는 거. 그게 예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절규하셨죠.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그 33년의 인생을 사시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른 적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은 아버지라 불렀죠. 한 번도 하나님이라 부른 적이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을. 근데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그 돌아가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쳤어요. 자, 예수님은 그 인생을 사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쵸?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왜 그 죄 많은 사람들은 다 용서하고 저주를 안 내리면서 나는 죄도 안 짓고 아 억울해서 심지어 당신 아들인데 왜 이렇게 하냐? 그런 거 아니었을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럴 리가 없고 그 순간에 지금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전혀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없는 분이 지금 죽으시면서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분이 그렇게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가 사실 누구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절규와 그런 고백은 사실 예수님이 해야 될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평생 예수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거든. 무시하고 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원히 무시받는 거, 왜 하나님 나를 버립니까? 라는 그 하나님의 버리심, 버림을 당해야 되는 게 우리인데, 그걸 예수님이 지금 대신 받고 있는 거야. 이해가요? 그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끔, 대신 예수님이 그 저주받은 어떤 존재가 되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외쳐야 될 그 절규예요. 그리고 지옥이란 데는 그냥 불구덩이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버림받는 게 지옥이거든. 그렇죠? 우리가 우리 인생 동안 하나님 버려온 그것만큼 하나님 크기만큼 이제 갚아주시는데 그게 지옥인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를 외면을 받는 거.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 불구덩이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가 도저히 이제 더 이상은 없는 곳. 그게 지옥이고 그게 무서운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란 존재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대신 내가 받을 모든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받으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예?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깊이 알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알고, 근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대신 받았다는 것을 알면 뭐가 제일 소중하겠냐고요. 그리고 뭐하고 예수님하고 바꾸겠냐는 거죠. 응? 아무것도 바꾸지. 그렇죠. 그래서 천국 보화 비유 있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밭에 있는 보화를 사는 거예요. 그게 더 가치 있다는 걸 아는 거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부동산 써먹으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응? 정말 예수님만이 내 전 재산, 내 전부, 내 목숨을 다 버려서도 붙들어가야 되고 믿어야 되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예요. 지난번에 이제 기독교가 진리라고 얘기했는데 그 진리라는 것은 그거예요. 저를 봐봐요. 어떤 삶의 원리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저렇게 잘 되고 뭐 이거라면 저걸 되고 하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 진리는 인격이에요. 인격. 누구? 진리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가 아니라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도 감사하지만 그분이 사람이 되어주신 것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니까 사람이 되신 것이 그렇게 또한 우리에게 그 자체로 우리 신자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것도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그렇게 비천한 피조물이 되신 거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4장 몇 절이었죠? 15절을 보면 그는 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시면 모든 일에 우리처럼 뭘 당해요?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를 동정하고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세요? 네. 그리고 예수님만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장 그 처절한 인생을 사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처절한 인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아실 수 있고 또 그거를 넉넉하게 동정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여 주실 수도 있고 또 원하신다면 이길 수도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로 이해해 줄 수 있고 동정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네? 예수님 사람 되심이 갖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왜 사람이 되어 주셨냐? 되셨냐? 네?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자, 이거를 생각해 봅시다. 네. 우리 영 형제가 지금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뭐예요? 신앙 빼고?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뭐 때문에 걱정하죠? 앞으로 뭐가 있을 것 때문에 걱정해요?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까 봐. 그러니까 뭐 훈련이 아니면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 환경이 이렇게 받쳐주지 못할까 하는 그런 고민. 아 그래? 신앙에 대한 고민이잖아. 신앙 고민 빼고. 그리고 그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신앙은 내가 해가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쨌든 네. 신앙 빼고 사실 그 청년들 지금 청년들은 뭘 제일 많이 고민하죠? 취직. 친구들 취직. 왜 취직을 고민하죠? 먹고 사는 거. 그렇죠. 먹고 사는 것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 안 하죠. 예. 이미 나는 군인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서 그런가? 근데 보통은 뭐 보통이 청년들은 다 그런 고민을 해요. 늘 먹고 사는 거. 근데 사실 먹고 사는 고민은 어떤 존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은 동물. 그렇죠. 아무 생각이 없는 삶의 의미를 고민해야 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 먹고 사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사는 게 그게 인간 그러니까 동물과 다르게 사는 게 인간다운 거 아니야? 그러면 동물이 하지 못하는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야? 내가 하루를 살아도 왜 사는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이제 보장된 뭐 금수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뭐 그런 거 걱정 안 하겠지. 그냥 즐기고 막 살겠지. 그것도 짐승이나 마찬가지인 거 그거는 자기 삶이 평안한 그 뭐 만약에 동물원에 들어왔으면 먹고 살 걱정할 필요 없지. 동물도 다 주니까. 자 근데 사람이 동물과 다른 건 뭐냐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사람의 특징으로서 그냥 먹고 사는 거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하루를 살아도 내가 인간답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래? 그걸 이제 조금 유능한 고급 용어로 얘기하면 철학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다 짐승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어. 오히려 후퇴되어 가고 있어. 다 먹고 사는 걱정만 하고 살아. 특히 청년들이. 안타깝죠. 근데 그게 이제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기도 하는 거지. 청년들로 하여금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냥 사회 그냥 돌아가는 그 막 자본주의 시스템에 그냥 치여서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사회 문제이기도 한데 어쨌든 교회에서라도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 청년들에게.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의미 있는 삶입니까? 가치 있는 삶이고 보람 있는 삶이냐는 거죠. 내가 왜 사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요. 답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보통은 사람들은 뭘 바라봐요? 소위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잖아. 위인전을 봐라. 위인전 이순신 뭐 어? 세종대왕 이렇게. 응? 지금은 뭐예요? 빌 게이츠, 워린 버핏, 어? 저크버그? 어, 맞나? 이런 사람들을 바라본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인생이 뭘 위해 살고 뭐가 가치 있는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인지를 정말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인간이냔 말이야. 완전한 인간이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고 그 죄의 영향을 다 받고 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누가 있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왜 사는 건지 어떻게 사는 게 의미 있는 삶이고 보람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인지 세상에 어떤 유명한 연예인 뭐 그 유명한 그 부자들 영향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간의 의미와 가치와 그 삶의 목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 그리고 인간의 위로의 문제 인간은 위로를 받고 싶고 진정한 위로를 받고 싶은데 어느 인간도 다른 인간을 진짜 위로해 줄 수 없거든요. 예수님 가능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의 문제 그것 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 되심이라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너무나 너무나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소중한 일인 거죠. 그냥 예수님 사람 되셨어. 그냥 어떤 한 어떤 그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네. 자 그러면 세 가지 알겠죠? 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은 또 왜 중요할까요? 우리랑 같지 않다는. 네. 그게 특별히 우리 구원에 있어서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라는 그 우리보다 엄청나게 큰 존재가 사람이 되었다는. 그러니까 사람이 되신 건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받고 네. 그분이 또 사람이 되셨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를 포기한 건 아니니까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동일하게.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면 사실은 또 왜 우리의 이게 중요한 걸까요?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은 사람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고 사람이야 라는 이 고백이 되게 중요한 의미였단 말이야. 근데 이단들은요 이렇게 나눠. 예수님은 인간이었을 뿐이야, 혹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을 뿐이야, 이렇게 나누냐는 거야. 아니면 반인간 반하나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아니라고.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란 말이야. 어떤 방식으로? 잘 몰라 우리도 사실.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야. 그리고 믿을 뿐이지.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은 사실은 왜 중요하냐는 거죠. 그래, 우리 구원을 위해서. 너무 고민을 안 했는데 그렇죠. 막 고민을 하게 만들어. 하나님. 네. 자, 특별히 우리 구원과 관련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 그리고 그분이 흘리신 그 피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를 가져요? 하나님의 가치를 갖습니다. 이해가 가요? 네. 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어떻게 지금 2000년 후를 살아간 나한테 영향을 주냐고요. 어떻게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그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 다윗, 뭐 아담을 비롯한 그 모든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희생과헌신과그리고그것보다그리고가장중요한그하나님의피그래서우리가예수님의피를뭐라고불러요보혈이라고하잖아요보배로운피라고부른단말이에요신적가치를갖는피그러니까그피덕분에우리가그피의덮임을받아서용서를받는거죠이해가요뭐다른예수님이하나님인게중요한이유가또다른게많겠지만또우리구원과관련해서지금살피는거세가지를살피는데첫번째가그피의가치가하나님의크기의가치니까시간과공간을초월해서모든역사에존재하는예수님을주로고백하는자들을다용서하고도남을만한덮을수있는그런가치가되는거예요이해되세요 네 안적어놔도되죠 우리요기하고있는거예요혹시못알으면욕인다가해도되고 네그렇 보여그피의가치그리고그분이하나님이기때문에자그러니까이게첫번째다시조금보충설명하자면예수님이단순히사람이었다라면죄없는사람이었다라면네어떻게했을까요그분의죽음이몇명정도구할수있을까요、네、한명정도한명정도구할수있었겠지한두명정도죄없는피였으니까근데그피가하나님의가치로그러니까모든사람을그분이원하는그분이자기백성들을다구원할수있을만큼의가치인거죠그두번째로그분이하나님이니까어떻게해요죽고난다음에어떻게했어요부활하실수있었죠그리고그부활의생명을우리에게주시는거예요사람이었다라면죽고끝났겠죠근데하나님이시기때문에죽음을이기고부활하셔서그리고그부활의생명을우리에게주시는거죠그럼부활을믿는다는거는아내가부활할까야이게중요한게아니라아그분이부활이시고그분이부활의생명을주신다는게초점이에요이게네자그리고이제마지막세번째는그분이하나님께왜중요하냐세번째는일단살짝어려울수있는데결론만얘기하면그분이사람이면서동시에하나님이셨기때문에하나님의모든말씀에다순종할수있었습니다네뭐라고하나님이셨기때문에하나님의모든말씀하심에다순종할수있었어요모든율법을다지킬수있었다는거죠하라는거다하고하지말라는거다안하셨다고자이렇게모든거에순종하면어떤복을받죠혹시기억나요신명기28장에 네 그순종하면받는복그걸또다른말로하면의로움이라고해요그거를누가갖고있는거예요예수님이갖고있는거예요근데왜예수님이그거를필요로했을까요 우리한테주시죠 아이고할렐루야이해가세요봐봐요잠깐보세요자우리의죄에대한대가가뭐예요 저주 영원한 지옥의심판과저주와멸망이에요근데그걸우리가받아야되는데지금그걸누가대신받았다고요예수님이대신받아서우린더이상그죄에대한대가를받아요안받아요안받게되는존재가된거예요근데문제는뭐냐면우리는여전히죄를져요안져요 짓고서 그렇죠예수님을믿어서죄가사해졌다는것은죄가사라졌다는얘기가아니에요많은그리스도인들이착각을하는거야 그리고 나서 또 죄를 짓는 나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난 예수를 안 믿나? 이렇게 또 막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서 죽으신 거는 그분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해가요? 예. 근데 이 죄를 갖고 있는 상태로는요, 하나님과 다시 소통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도 없어. 왜냐면 하나님 나라에 죄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 완전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얘기하는 대로 다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거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라는 거 다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들은 아무리 죄의 책임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을 다시 회복할 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지키시고 순종하셔서 그 얻으신 의로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을 막아주고 그것을 해결해주는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다시금 소통의 관계를 갖도록 만들어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거요? 그 인간은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그렇죠? 이게 복음이야.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요. 우린 다 그냥 거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저 받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이걸 아는 사람에게는 계속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존귀한 게 없고 그 어떤 것과 그분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지옥에 가는 길을 저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뭐 돈을 쌓고 뭘 쌓고 인맥을 쌓고 노력해도 천국에 절대로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을 예수께서 이루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선물로 다 주시는 거야. 우리의 죄는 우리의 죄의 심판을 가져가시고 당신이 받으실 그 축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기독교신 평생 정말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것밖에 없어요. 그분, 그 예수님을. 아시겠죠? 네. 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일단 하나님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 무엇을 하셨냐. 이런 물론 지금 무엇을 하셨는가까지 뭐 다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일들이 어떻게 더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드러나냐면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원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본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구약 시대에는 세 종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뭐요? 선지자, 제사장, 왕. 자, 그럼 선지자는 뭘 합니까? 어려운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상황에 있는 백성들 혹은 그 민족을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줘요. 그렇죠? 근데 주로 언제 등장하냐? 그 어려운 형편이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떠나가고 지 멋대로 살아갈 때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지적하는 거야. 그건 죄다. 그 그냥 그건 사람한테 하는 죄가 아니라 너 고아 가부한테 함부로 했지? 너 그거 사람한테 하는 건 줄 알았지? 그건 하나님을 너 무시하는 죄야. 심각한 죄야. 이렇게 지적해 주는 거.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건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건지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이제 선지자가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혹시 생각나는 선지자? 가장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아, 많이 엘리야를 찾네. 근데 그 뭐 엘리야도 뭐 예외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엘리야보다 사무엘. 사무엘보다 더 초기에 가장 초기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존재. 초기 에녹. 에녹까지. 뭐 에녹까지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선지자의 그 흐름의 첫 번째 인물을 모세로 봅니다. 왜냐면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이제 모세예요. 자, 근데 모세를 비롯해서 아까 얘기했던 사무엘, 엘리야, 뭐 등등, 이사야, 예레미야, 이 모든 선지자들을 그리스도라고 불렀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들을 세우셨을까요? 단순히 죄를 책망하는 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자, 모세도 가장 어떤 면에서 모든 뒤에 있는 선지자들의 모델이 되는 모세도 뭐를 잘못을 한다고. 초반에는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였고, 그리고 마지막 막판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져. 아니, 모세가 죄를 졌죠. 아, 그 십계명 네. 던져가지고. 아, 그거 말고? 아, 그것도 됐나? 어쨌든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 먹고 싶다고 막 우리를 죽이서 목말라 죽게 하냐 이렇게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막 또 모세가 막 하나님 또 얘네들이 이럽니다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게 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자꾸 튀어나오네. 자기가 그런 능력이 없다 고 한 게 아니라 알았다고 하면서 갔는데 반석에게 명하여 한 게 아니라 반석을 두 번 꽝꽝 치죠. 기분 나쁘다고. 너무 그냥 얘네들을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해서 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팍팍 두 번 쳐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영광을 내 영광이란 게 뭐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자기의 분을 드러내고 자기의 화를 더 드러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다 이렇게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훌륭한 선지자도 결국 어떤 존재인 거예요? 다 인간. 연약한 인간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존재를 왜 세우셨을까요? 그런 선지자 그리스도들을 왜 세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지 비교하라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선지자들을 보면서 그 불완전한 선지자를 보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 백성들이 아 우리에게는 이 불완전한 죄를 질 수 있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과는 다른 완전한 선지자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바른 길을 가르쳐줬어. 그러나 바른 길을 가게 하지는 못해. 선지자들 인간이니까. 근데 바른 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바른 길을 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계신 진정한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소망하게 만든 거예요. 이해가요? 네. 자, 그러면 제사장은 뭐합니까? 하나님 대표로 예배드리는 제사를 드리죠? 네. 왜 제사를 드리죠? 자, 제사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아니 구약에서는 어떤 의미예요? 구약에서 제사는 왜 드려요? 제사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제물. 네, 왜 제물을 드리냐고. 아, 나 대신에 어떤 게 희생이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죠. 너 그거 평범한 죄인 줄 알았지? 그거 하나님, 너 하나님 대적하는 죄야. 하면 아,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한 거였구나. 나는 망했구나. 난 지옥 가도 할 말 없구나.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딱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네가 네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대신할 그 짐승, 흠없는 그 짐승이 있으면 그 대신한 그 존재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줄 거다라는 그 제사를 드리도록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집내하는 게, 집도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양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마련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이 양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그 양을 목을 따고 피를 다 뺀 다음에 가죽 벗기고 속에 있는 그 내장들 다 빼내고 그리고 온 그 동물의 몸을 다 갈기갈기 다 조각냅니다. 그리고 조각낸 그거를 그 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웁니다. 그러면 그걸 그 과정을 지켜보는 그 죄인 있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은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돼야 돼. 그렇지. 내 거기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 그거는 원래는 누가 해야 되네? 내가. 그걸 생각하고 죄의 심각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봐봐요. 이 제물은 지금 동물이잖아요. 근데 동물이 내 죄를 사실 엄밀하게 따져서 대신할 수 있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제단 위에 드려진 그 제물도 사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 앞으로 나를 대신해서 어떤 존재가 반드시 죽어야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구나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어떤 시청각 이게 자료였던 거예요. 이 제사 제도라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그 제사 제도를 집도하는 제사장이 제사장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제사장이었고 그 제사장 가운데 대빵 제사장 뭐라고요? 대제사장. 네, 대제사장은 뭐래요? 하나님과 만날 수 독대. 독대.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란 날에 다 목욕하고 또 흠 없는 양을 다 잡아 가지고 피를 이게 받아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라는 데 들어가죠.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지적했지만 죄를 깨닫는 인간도 있고 못 깨닫는 인간도 있고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도 뭐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사는 인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뭐 선지자가 얘기해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온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한번 그렇게 큰 제사를 드리는 날이 이제 대속죄일인데 그날 그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인 거예요. 이해가요? 네. 근데 대제사장도 구약시대 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대제사장 중에 가장 유명한 제사장, 대제사장 누구예요? 첫 번째 대제사장. 모세의 형? 아니. 아론. 아론. 근데 아론이 무슨 잘못을 저질리죠? 그 미리암을 헐뜯는. 아 모세를 헐뜯었죠. 미리암 같이 미리암이. 그것도 잘못이지만 더 큰 잘못.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하늘에 올라갔을 때 산에 올라갔을 때. 송아지. 가장 첫 번째 세운 그 사람조차. 뭐예요? 죄인이고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다. 그 밑에 뭐 줄줄이 이제 나오는 대제사장들이 완전하겠습니까? 왜 그런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를 세웠겠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 우리에게는 이렇게 죄 짓고 실패하고 불완전한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완전한 제사장이 필요하 제사장이 필요하구나를 알게 하도록 하나님 세우신 존재들이에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세 번째 나오는 등장하는 누구? 왕도 마찬가지요. 자, 구약에서 제일 유명한 왕은 뭐예요? 누구야? 다윗. 다윗은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물론 초반에 골리앗을 멋지게 쓰러뜨렸지만 그 부하 아내. 아, 부하 아내를 빼앗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우리아를 전쟁으로 내보내서 나머지 애들은 후퇴시키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고 십계명에 나오는 거 다 어겼어. 다윗이. 근데 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다고 했을까요? 그러고 나서 회개를 해서. 누가 회개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그거는 다윗이 훌륭하거나 겸손해서 뭐 회개를 잘하는 스타일이어서 그게 아니야.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건요, 그 사람에게 어떤 자질과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만큼 하나님이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위한 합당한 존재가 없었다는 의미예요. 다윗이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용서와 사랑과 긍휼로 한 인생을 대하시느냐를 드러내기에 딱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야. 다윗은. 이해가요? 네. 네. 성경은요, 절대로 인간을 높이지 않습니다. 구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은 우리가 본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설교하는 분이 좀 많아서 좀 그 문제긴 한데, 구약의 인물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와 성령이 똑같은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뭔가 멋있는 일을 할 때는, 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런 거 할 때는요,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 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믿음을 주셔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 뿐이에요. 아니라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는 더 멋있게 훌륭하게 돼야지. 하나님이 잠시 다윗을 떠나니까 그렇게 순간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사실 본받을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완전하신 그리스도, 아니, 완전하신 예수님, 그걸 바라봐야 돼. 왜 그런 다윗조차도 그렇게 불완전하니까 그 불완전한 왕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열왕기상 역대 열왕기 상하를 보면 왕들이 다 그냥 문제투성이야. 왜 그 문제투성 왕들을 세우셨는 말이야? 뭘 바라보라고, 뭘 생각하라고, 뭘 기대하라고? 우리에게는 완전한 왕이 자기를 위해서 이용해 먹고 막 죽이고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진짜 오히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진짜 왕이 필요하구나, 진정한 그리스도 왕이 필요하구나를 소망케 하는 존재로 다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그리스도들을.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구약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본받잖아. 이게 아니라고. 네. 자, 그렇게. 아, 왕은 뭐 하는 사람이죠,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죠. 다스리죠. 근데 세상의 왕과 이스라엘 왕은 좀 달라요. 세상의 왕은 지 맘대로 하면 돼.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해야 돼? 지 맘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맘대로 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으로 다스려야 돼. 그 얘기는 뭐야? 다스린다는 무슨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 역할. 그 사람이 그 사람 되게 도와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다스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이지. 한마디로 하면은. 그렇죠? 자, 이게 구약에 등장하는 그리스도들의 모습이에요. 자,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한글로 보니까 조금 이게 의미가 안 사는데 영어로 딱 보면 You are the Christ라고 했단 말이에요. You are the 정관사 the 네? Christ.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냥 You are a Christ. 그냥 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라는 거죠. 무슨 얘기? 더라는 것은? 응? 영어 시간 배웠죠? 응. 유일할 때 혹은 앞에서 언급되었을 때 이해해요? 그러니까 당신이야말로 구약의 모든 그리스도들이 소망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해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셔서 영어를 성경으로 좀 성경을 영어로 읽으면 또 좋습니다. 그 그리스도. 이렇게? 근데 예수님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직책을 그분 한 분이 동시에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선지자이시고 동시에 대제사장이시고 동시에 왕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세 개를 같이 행하십니다. 아시겠죠? 이해가요? 네. 네. 어려워요? 아, 괜찮아요?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선지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그렇죠. 왜요? 예수님이 완전한 선지자로 오신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 막 기독교라고 하면서 자기가 선지자래. 아,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야 하면서 혹시 홍해선이라고 들어봤어요? 아, 몰라요? 막 재작년에 막 우리나라 막 전쟁 난다고 막 인터넷에 올리고 막 매스컴에도 막 여러 번 나왔어요. 그리고 그거 믿고 막 교인들이 집 다 팔고 막 저기 미국으로 어? 막 그 도망가고 막 이랬다고요. 막 그것이 알고 싶다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구고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모르니까 이런 거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니까 어? 아, 선지자인가 보다 하고 가고. 어? 선지자가 필요 없다니까 이제. 예수님이 완전한 선지자야. 제사장이 또 필요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목사가 제사장이요? 아니요, 제사장 아니에요. 어? 전혀 다른 개념이란 말이야. 그리고 왕은 필요해요? 필요 없죠, 왕도. 예. 예수님이 왕이니까. 완전한 왕이니까. 필요 없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더 이제 살펴볼게요. 지금 괜찮아요? 네. 네. 자, 1번.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세 가지로 살펴볼 건데, 첫째는 예수님의 삶,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사역을 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는 뭘 볼 거예요? 예수님의 왕적 사역을 볼 거예요. 물론 이 세 가지는 지금 우리가 편의상 구분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나눠놨지만 세 가지는 항상 동시에 작동합니다. 막 이게 막 탁탁탁 이렇게 무자르듯이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를 위해서 사신 예수님의 삶을 마태복음 4장 23절은 세 가지로 딱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 네, 세 가지 뭐예요? 복음을 전파. 그 앞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 세 가지. 이거 세 가지 일단 적어놓으세요. 자, 가르쳤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르는 거를 알게 해줬다. 근데 봐봐, 보통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안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잘 믿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얘기는 사실 잘못 알고 있는 거에 대한 거예요, 주로. 자,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몇 명 데리고 했어요? 12명을 데리고 했는데 다 유대인들이었고 그 유대인들은 다 나름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의미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건 이런 의미고 예수님을 나를 따른다는 건 믿는다는 건 이거다.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뭐 한 거예요? 가르쳤다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로 제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드는 일에 예수님은 전 삶을 특별히 3년 공생의 삶을 다 헌신하셨죠. 그렇죠? 수천만의 사람들을 막 모아서 한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나름 자기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법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가르치는 거, 특별히 제자를 삼는 거.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그거예요. 회당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 아닌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도 뭘까요? 물론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게 둘이 긴밀한 연관이 있지만 특별히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는 이제 죄에서 믿지 않는 사람, 아예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죄를 지적하고 죄가 뭔지 지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지 그럼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복음에 대한 걸 전갈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했어요? 병을 고치. 그러니까 원래 모습으로 못 살아가는 사람들을 원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한 거죠. 그런 섬김을 하신 거죠. 이 세 가지가 무슨 역할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렇죠. 선지자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야말로 무슨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는 삶? 하나님 보실 때 이 예수님의 이러한 삶이야말로 어떤 삶이요? 가장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복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고. 뭐 하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거.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잘 믿게 도와주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알려주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그거를 채워주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를 위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는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지. 그렇죠?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위해 사신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삶은 네?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돈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가난하면 못하는 겁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아, 다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못할까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우리의 삶의 어떤 모델도 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살아가는 삶,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일을 하는 거. 무엇보다도 그 가르침과 복음과 그 약한 것들을 돌보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직장을 갖는 것도, 가정을 갖는 것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결국 내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이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지식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벗어나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바르게 알려주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디 있겠냐고요. 병에서 고침받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병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게끔 예수님을 전달하는 거 말고 더 남을 세워주는 일이 어딨냐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은 이 일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이런 세 가지의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이 세 가지 삶을 그들의 제자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28장 18절부터 20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네, 제자로 삼아라. 뭐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죠. 제대로 제대로 예수님 믿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믿도록. 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난 자기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며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도 오늘날.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누가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세례를 받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뭘 분부했어요? 하나님을 생명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결국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약한 사람을, 이웃은 어떤, 뭐가 이웃이에요? 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입니다. 성경적인 기준으로. 예?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이웃을 온전케 하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삶을 사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제자들에게 그 삶을 살아가라고 또 하늘에 승천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언처럼 얘기한 거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예. 엄마, 아버지가 이제 나이 드셔서 돌아가실 때 유언하시면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들어야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유언을 했어.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의무로 하냐요? 엄마 아빠가 돌아가실 때 나한테 유언을 남기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예? 엄마 아빠가를 진짜 사랑하고 그분의 그 뜻을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그거는 기쁨으로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감사한다면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좀 자발적으로 또 열심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군대 가셔서 뭐 하셔야 돼요? 제자. 네, 제자를 삼으셔야 되고 복음을 전하셔야 되고 그리고 군대에 있는 약하고 병들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 온전히 세워주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쉬운 길이 아니죠. 나를 위한 길이 아니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거 다 제껴놓고 이것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역할 충분히 잘 감당하면서 내가 할 수 있을 때 기회를 주실 때마다 이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실 수 있겠죠? 예. 아, 진짜요? 이거 특별히 오늘 이번에 배운 이거 알려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다 이해하고 있죠? 예. 설명할 수 있겠죠? 이거 빈, 이거 답 안 써져 있는 거 드려주면 이제 그거 갖고 딴 사람? 예, 한번 정리 한번 더 해보고 한번 할 수 있어요. 아, 멋집니다. 역시 군 정신이구나. 보통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청년들은, 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다 아직 제가 이게 다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요? 나한테 이럽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다 그래요. 그럼 내가 하라고, 그냥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다 보면 정리가 되고. 그것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 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 지금 벙쪄 있는 그런 제자들이에요. 아니 뭔가 지금 이제 특수 부대 들어가잖아요. 왜 그런 부대를 만들어요? 가장 키도 크고 눈도 좋고 다 갖춘 사람들, 체력 그 유단자 이런 거 뽑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뽑아야지만 뭔가 엄청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그 중요한 일들을 맡기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시켜요? 이해를 못하고 막 의심하고 막 걱정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맡긴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역사 원리는 다 이게 정말 달라요. 왜 그러시겠어요? 아니 앞으로 군인이 돼서 그 지휘관 하면 어떤 애들 뽑을 거예요? 일 잘하고 똑똑하고 빠릿빠릿하고 눈치 빠르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 뽑냔 말이야. 답은 20절에 있습니다. 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이 제재를 삼고 복음을 전하고 남을 섬기는 일은 그냥 얘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일인 거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에 동참하라는 거죠. 이해 가요? 그리고 내가 실수할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또 잘못 가질 수 있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지도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히 가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함께 하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아시죠? 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좀 뭐 내 머리를 믿거나 내 능력을 믿거나 하면은 안 되겠죠? 네.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경험하는 길도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분명히 느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는 일을, 그리고 하나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를 영원한 지옥과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세워주는 그 일, 그걸 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복된 길이죠, 복된 산. 의무이고 막 뭐 무조건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게 아니라 책임이라기보다는. 아시겠죠? 네. 이제 그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게 무슨 사역이라고요? 제사장. 네, 여기다가 일단 여기 선지자적 사역 여기다 써놓고 여기 네. 옆에는 대제사장적 사역. 자, 대제사장은 뭐 한다고 그랬죠?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네. 그쵸. 네. 그 사건이 이제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결국. 근데 이번에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제사는 좀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제물이 뭐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인 거죠. 그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완전히 흠이 없는 인간 제물인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완벽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사가 완벽한.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결국 예수님이 제사를 드릴 것을 다 예고하는, 예표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완전한 게 되어졌으니까 더 이상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 거예요. 그럼 분명히 구약에는 영원히 드리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지금 우리는 안 드려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응? 예수님의 제사가 완전하니까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뭔가 다른 의미죠. 주로 감사의 의미인 거죠. 감사와 기쁨의 의미가 우리에 드린 예배는. 물론 회개도 뭐 포함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릴 때 그 제물의 의미는 대속물이었단 말이에요. 대속물이란 대신해서 죄를 속죄하는 제물인데 왜 대속물이 필요했냐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왜 대속물이란 게 필요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말로 하면 되는데 왜 말로 하지 않고 대속물이라는 그런 대신 죽는 존재가 필요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완벽한. 네, 그걸 다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 공의라는 것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는 심판하셔야 되고 잘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실 정도로 처참하고 끔찍하고 심각하다는 거죠. 근데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그냥 사랑으로 너무 넘어가요. 하나님 너를 날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내가 그래서 나는 소중하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그게 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돼. 사랑을 그건 되게 피상적으로 아는 거야. 네? 먼저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먼저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원래 달려야 되는 게 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십자가에서 또한 동시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얼마나 놀라운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의는 빼먹고 사랑으로 후딱 넘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 네.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있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 사랑이 뭔지를 진짜 보려면 얼마나 자격 없는 자에게 예? 그 십자가 그걸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영원히 저주받아야 될 그 자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당신이 얼마나 사랑이 큰 존재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아 그래서 내가 사랑만 내가 정말 존귀한 존재구나 아 내가 귀하구나가 아니라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그럼 나를 나에게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가. 예? 아들까지 주시다니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 내가 소중해 내가 중요해 이렇게 가버린다. 이게 아니라고요. 나는 자격 없고 나는 원래는 망해야 될 존재라니까. 근데 그런 나를 위해서 엄청난 가장 소중한 걸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높이. 이거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통 어디서 찾아요, 자꾸? 생활 속에서. 아니, 생활 속에서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내가 잘 되고, 뭐, 좋아지고, 이러면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고, 어? 뭐 안 되고 막 뭐 좀 힘든 일 생기면은 하나님 나 사랑 안 하고 내 기도 안 들어지면 사랑 안 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확인하라고요? 십자가에서 확인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라고요. 딴 데서 하나님 사랑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걸 못 믿겠으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 인생은요 정말 십자가를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심지어 내가 어떤 거에 실패를 하고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네? 내가 실수해서 그렇게 힘들든 혹은 누군가가 실수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어렵게 했든 할 것 없이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결국 뭘 바라보라고? 자꾸 내가 중요하니까 이게 자꾸 이건 나한테 힘들면 나쁜 거고 나한테 좋으면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결국 신자의 삶을 이끌어서 뭘 바라보게 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가? 왜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가? 왜 그분이 정말 그분으로 충분한가? 이것을 고백하는 자리로 가게 하는 그걸 위해서 모든 게 다 복이라는 거죠.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게. 그리고 모든 게 다 사랑이고. 나를 중심으로 보면 안 돼요. 인생과 신앙을. 아시겠죠? 네. 네. 그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드러내시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역할과 연관이 있다고요? 왕적. 네, 왕적 사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좀 부활과 왕의 사역 좀 연결이 돼요? 앞에 건 조금씩 연결은 되죠. 선지자와 삶 그리고 십자가와 어떤 그 대제사장. 근데 부활과 왕의 사역 이거는 살짝 연결이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부활 앞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은 왕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는요 예수님의 왕적인 사역이 더욱더 분명하게 더 드러납니다. 자,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 가서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무슨 의미겠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존재가 누구라는 거? 자기 자신이고 그 얘기는 뭐예요? 자신이 왕이라는 얘기죠. 이제 왕으로 물론 그 전에는 왕이 아니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응? 분명히 왕이었지만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이 세상의 그 어떤 왕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의 왕이심이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넘어가시면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가? 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우편에서 뭐하고 계셔요? 모든 통치와 네.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했죠? 뭐라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선지자로 뭐라 하셔요? 말씀을 가르쳐주죠. 수단은 성령을 통해서. 그렇죠? 이 지금은. 그리고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제사는 이제 드릴 필요 없으니까 안 드리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사명이가 저 또 저 또 지랄 발광 합니다 하면을 할 때 내 이 십자가 내 희생 십자가 그 막 못 자고 난 손 보여 주시면서 또 내 피를 기억하셔서 용서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 있는 거다. 응?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셨고 2000년 전에 오기 전에도 모든 신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제사장을 사용하시기도 한 거고 왕을 쓴 거기도 한 거란 말이에요. 다. 네? 예수님이 항상 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근데 특별히 부활하신 이후에는 왕의 역할이 더욱더 드러난다고 했죠. 21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리고 왕의 권세, 이 세상 어떤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왕의 그 권세를 예수님이 가진 존재로 지금 22절에 그걸로 뭐하고 계세요? 22절에 두 가지를 하고 계신데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만물을 그 발 아래서 복종하게 다스리고 있다면 이 인류의 역사가 그냥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의도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나 그리고 그렇게 인류의 역사를 모든 만물을 우주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또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자 머리는 무슨 역할을 하죠? 몸에서 컨트롤. 잘 다스리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의 좀 드러나는 역할은 왕으로서의 역할인 거야. 그래서 만물을 자기 뜻대로 주관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특별히 교회는 어떻게 이끌어 가는 거야? 자기 몸처럼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좀 그 다스리는 방식이 좀 다르죠. 교회는 자기 몸처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고, 세상은 좀 그 자기가 아닌 그 대상으로서 다스리는 거고.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역사하신 하고 계신 그 일들은 물론 선지자적인 역할도 있고 제사장적인 역할도 있지만 특별히 왕으로서의 역할. 그래서 교회를 다스린다는 말은 뭐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는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제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인류의 역사가 끝. 자, 그러면 진짜 이 전 인류의 이 역사의 과정이 결국 뭘 중심으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 네.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고 정말 그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뭘 하고 계신데 그 예수님이 또 이제 다시 오심으로 역사가 마무리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과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공의 주인공이 빛나도록 우리는 뭘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라 뭐예요? 조연. 아니, 그러니까 영화적인 표현으로 하면 이해가요? 조연은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주인공. 예수 주인공을 높여야죠.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요? 구약에 나타난 인물들 뭐예요?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에요. 그들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예?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나를 보고 나의 멋있음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그럼 나를 바라보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멋있게 막 가꾸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그냥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나의 부족함을 보이고 나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뭐 부족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보여서 그런 나에게 유일한 소망하신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게끔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정리 한번 읽어주세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삶을 통해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간의 삶이 어떤 삶인지 자신의 삶을 통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런 복된 삶이 죄인인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며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친히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과 묶으셔서 함께 심판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시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현재 만물과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네. 정리되시죠? 이제 마무리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에 우리 모두는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하나뿐인 그 아들에게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을 완성시키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풍성히 누리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아시겠죠? 사도 바울은 넘기시면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누가 산대요? 우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럼 나는 어디 있어요? 나는 없는. 없어요? 하나님 믿음 안에 응. 서 사는 것이다. 근데 나는 어디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나가 있지. 자기 자신이 없어요? 아. 뒤에 봐봐요. 이제 내가 이렇게 또 나오죠? 어? 앞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할 때 내랑 이제 내가 할 때 내는 다른 나입니다. 어떻게 다른 나일까요? 그 앞에 나는 뭐가 없는 나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나고 뒤에 나는 그리스도가 이제 있는 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거죠. 이해가요? 이제 그리스도가 없는 나는 없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실 때 어?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없는 나는 거의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예수님이 있는 나만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됐어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이 구원을 받고 깨닫고 믿을 수 있습니까? 들어보세요. 네. 이게 근데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이 이해가 가요? 네. 예수님이 사람이고 하나님이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세 가지 배웠고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하고 계신지 그걸 설명했는데 이 모든 일이 이해가 되어져요? 믿어져요? 네. 그래요? 너무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교육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거를 그냥 하나님 모르는 그냥 일반인한테 그냥 딱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그러냐고. 네. 이해를 하겠어요. 무슨 이상한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라고 얘기하겠죠. 자, 어느 누구도요. 이 복음의 진리를요. 자기 스스로, 자기 지혜로, 자기 지식으로, 그리고 자기 힘으로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뭘 할 수 없다? 주 또란 말로 왕이라고 할 수 없다. 네? 자, 예수님이 왕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영희 형제에게. 왕이죠. 정말이요? 네. 자, 여기서 예수님을 왕으로 한다라는 얘기는 그냥 나 예수님 믿어. 난 교회 다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는 그 로마 시대에는요. 이미 이 세상의 왕, 주, 신은 딱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 그 사람이 왕이고 그 사람이 신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그 황제만이 왕인 그 시대에서 아 예수님이 내 왕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뭐 하는데? 반역자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잡혀간 거야. 어? 가죽 벗겨지고 짐승 밥이 되고 십자가 거꾸로 못 박히고 화형 당하고 수없는 그 목숨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혹은 내 인생의 왕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뭐 편안하게 우리나라 지금 아무런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뭐 아무런 누가 뭐라고 해요. 손해보는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렇게 편한 상황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생명을 다 걸고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진짜로 진정으로 그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그렇게 내가 정말 내 목숨을 가장 처참하게 입는다 할지라도 난 괜찮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죠. 마치 지금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그 이슬람인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막 하는 줄 알아요? 어? 터키 옛날에 선교사가 어? 그 살해당할 때 그거 영상으로 찍은 거 혹시 봤어요? 손가락을 톱으로 잘라가면서 에?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목을 톱으로 잘라가면서 반 왔는데 그때에도 묻는다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생명을 거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북한에서 예수 믿는 거 다 잡혀가거든.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럼 이 대한민국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무슨 의미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뭐 좋은 삶을 누리는 거가 될 수가 있냐는 거지. 근데 다 그걸 원하고 있어. 전혀 그렇지 않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결국 내가 정말 내 전부를 거는 고백이에요. 내가 이 세상 살다가 완전 망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어? 그리고 내가 세상에 모든 걸 갖는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하고 안 바꿀 겁니다 라는 진짜 그런 진정한 성령이 주시는 정말 예수님이 전부구나 이거 이건 자기가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만들 수 없는 건데 그 성령이 주셔서 그걸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 어?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같진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갈수록 이게 깊어지는 거죠. 종교식으로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내가 피로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그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그 사람이 조금씩 아,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되고 더 예수님에게만 마음을 두는 인생으로 가게 되는 거고 결국은 예수님께 자기 전부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건지 잘 돌아보시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당신이 예수님께서 누구고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믿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면 주님으로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내 전부를 걸고 그러면 성경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나에게 적용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죄로부터의 구원이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창조 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고 가시었던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관계 회복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역할은 뭐냐면 그 이루신 그 구원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제멋대로 살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게 만드시고 아 이게 큰 죄였구나 하나님을 살해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엄청난 죄였구나를 깨닫게 하시고 뭘 바라보게 해요? 나는 소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한 다음에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구원의 삶은요 영생의 삶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과에서는 이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그거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시냐 이런 것들을 아시겠죠? 네. 질문 있습니까? 아, 없어요? 아, 이해 안 가거나 궁금한 거나 뭐 꼭 안 연관 안 돼도 상관없는데 질문 생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질문이라기보다는 그 외에 앞서서 그 뭐 순교하시거나 했던 그런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순교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순교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해서 못해요. 베드로도 내가 예수님을 죽겠다 했다가 어떻게 세 번이나 부인하잖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그분을 위해서 내 전부를 건다는 것도 사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분이 그러한 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지 우리의 힘 아무리 각오한다고 해서 그게 안 된다고. 그리고 분명히 그 존재를 정말 믿고 알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은 그 희생의 존재가 정말 존재하고 그만큼의 가치 있다는 걸 알 때 우리가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닌데 막 그래야지 아무리 맘 먹는다고 해도 이게 희생이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내게 소중하다는 걸 알면은 희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중요하고 그분이 전부라는 건 아는 게 신앙이 가장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가장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 게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는 거죠. 그 예수님을 가장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가장 값지게 여길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뭘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에게 칭찬 한마디 해주는 거. 에? 내가 좋은 사람인 거를 비추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저 사람이 예수님을 좀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작은 배려 하나 하는 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막 그 연예인들 막 나와가지고 그 시상식 앞에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뭘 영광을 받아 하나님이? 에? 그리고는 막 이상한데 막 무슨 막 마약하고 막 음란한 막 뭐 비디오나 찍고 뭐 막 음란한 관계나 맺고 막 이러고 있어요 연예인들이. 전혀 하나님 영광하고 상관없어요. 뭐 백만 달 뭐 이 세상에 가장 돈 많은 사람 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자기 재산의 3분의 1을 다 기부해내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고. 하나도 안 됩니다. 절대 하나도 안 됩니다. 사람들을 우러러치고 박수 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전혀 그거에 대해 관심을 두지도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두렙돈 1,000원밖에 안 되는 가부의 그 돈 헌금 드리는 그 가부의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자기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1,000원 그거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하신 거,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 거 꼭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로 예수님이 사람이고 하나님이란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가 되고 그분께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런 왕으로서 우리를 또한 위하여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그분의 모든 은혜와 또 일하심 때문에 되어지고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모든 것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아둥바둥 내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그런 정말로 자유한 인생이라는 것을 정말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또 그분만을 자랑하며 그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정말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영이 형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고, 박시구나. 괜찮아요?